get it, let's get it on. 난 아주 간단하게 샷 세상 착한 너의 눈빛 So lonely, 내 맘 holding 네가 준 설레임에 난 내 맘이 타는 것 같아 눈이 떠지고 간지런 그런 느낌 같다 해가는 사람인 것 같아 wow. 난 미친 것 같아 나 사실 솔직한 걸 네 앞에서 왜 그렇게 숨기게 참한 건지 그런 착한 거 진짜 뭔가 다른 표정들 내 눈 죽인 아직 you love Okay, 숨기게 참 많은 건지